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립 52세 즈음에서 7일 아세안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라오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캄보자 왕국 국왕, 미얀마 연방 공화국 대통령, 타이 왕국 국왕, 말레이시아 15대 국왕, 싱가포르 공화국 대통령, 브루네이 다르살람 주장, 국가수반,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세안 그리고 해당 나라들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들이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했습니다.